예,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최초의 종교회의와 마찬가지였던 기독교 종교회의와 마찬가지였던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면 15장 1절부터 예,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몇몇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절에 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이랬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할례 받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끊이지가 않으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몇몇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였고 거기는 사도들이 있었고 또 유대주의자들이면서 교회의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의하기로 결심하여서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아 베니게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고 또 이제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 이야기를 쭉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가지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가지고 많은 변론을 한 뒤에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베드로가 7절부터 10절까지 자기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하였던 사건을 쭉 이야기하면서요. 나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할례를 행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말씀만을 전했는데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9절에 보면은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받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11절이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리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 이게 뭘까요? 할례 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 제자들의 목에도 똑같이 두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유대주의자였던 사람들 또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 속에는 무엇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걸까요? 예수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만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받아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결론이 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교회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내립니다. 대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 정도, 그리고 자살하지 말라는 것 정도, 이런 것들을 그냥 권하여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보면 사람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보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수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초대 시절에, 초기에, 한국교회 초기에 신앙수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를 꼭 지키고, 주일날은 돈을 쓰거나 어디 가서 장사를 하거나 매매를 해서 무언가를 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를 하는 거. 두 번째는 십일조를 하는 거. 또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매일 하루에는 세 장씩을 읽어야 되고 주일날은 다섯 장을 읽어야 돼요. 그런 게 교단과 상관없이 한국 기독교 초기에 교회의 신앙 수칙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주보에 실리고 그런 것들을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명 이상에게 전도해야 돼요. 매일 30분씩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게 다 잘못되거나 나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이런 걸 수칙으로 지키면 신앙생활한다는 건 귀한 것들이에요. 예, 좋은 믿음의 생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유익을 위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강하게 결정되고 모든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속에, 한국교회가 요즘에, 저희 교회도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초기 모든 한국교회가 이걸 신앙수칙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왜 없어지게 되었는가 보면, 한국교회도 똑같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영향과 맞아져서 이것을 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경향이 생겨.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주일날 만약에 돈을 쓰면 그 사람을 정죄해요. 너 구원받지 못했다. 또 하루에 세 장씩 성경 읽지 않으면 너 아무래도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새벽기도 빠지면 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것들을 다 지켜가요.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십일조를 드리고 성경을 하루에 세 장씩, 주일날은 다섯 장씩 읽고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만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착각하게 되어지는 경향.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최초에 타락했던 것들을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모처럼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거.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뼛속까지 하나님처럼 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와 맞아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랬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율법은 행위인데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의 존재가 의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몇 가지 행위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은혜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 오직 우리의 구원의 전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은혜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공로도 없이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한 공로나 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예, 그런 자격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자는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정말로 믿고 영접하기만 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내 모습과 내 자격과 내 행위, 여러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조금 무언가 새벽 기도하고 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또 십일조도 내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돌봐주고 전도하고 그랬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잠깐 우쭐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또 흔들리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내 모습과 내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무엇하기만 하면요?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베드로가 11절에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내가 뭐 한다고요?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셨음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 오늘 보면 대부분의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본성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했던 사람들일까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지금 바뀌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바뀌어지고 열려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조금 진행되면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밖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를 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아니면 또 뭐 누군가의 권유로 내가 복음을 듣기도 전에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성적으로 교회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 수칙을 배우듯이.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율법주의와 이것이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꾸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내 행위를 따라 내 모습을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을 완성해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혹시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신앙생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면 율법은 뭡니까? 네, 율법. 오늘 성경대로 보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할례 받으라 이건 누가 명령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던 거예요. 물론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할례 같은 거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말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누구의 의의를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의의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완벽함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고백대로 보면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이 날마다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율법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없듯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지켜야 돼요. 율법은 내가 매일 지키다가 하루만 어겨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만약에 100개라면 모든 것을 지켜야 돼요. 이 얘기는 내가 99가지는 지키는데 한 가지만 어겼어요. 그럼 그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의인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철저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항상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여러분 아 내가 구원받았다를 느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결국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철저하게 깨닫기 위해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회의의 나중에 결론 말씀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들이 있는 것들은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나서 앞에 신앙 수칙처럼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루에 세 장씩 성경을 읽고 주일날은 다섯 장씩 읽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11조를 하고 1년에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전도한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누가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그 일을 하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드려야 되죠. 근데 왜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에 무엇을 보탤 수도 더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려요? 드리지 말아요? 드리죠. 근데 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요, 말씀도 읽지 않아요? 읽어요. 읽을 수 있고 읽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도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들 안에는 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또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에도 다 이 율법과 구원의 문제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율법주의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져서 내 자신의 신앙을 자부심을 갖게 하고, 헛된 자부심, 그리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서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로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